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탄생 99돌세 즈음에서 몽골 김종숙 유치원 홈유한 책임회사 나이제리아 아부림의 장수 고려 합용 병원 싱가포르 웰뱅 글로벌 회사에서 경축 집회 친선 모임 도서 존시회 용학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존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존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마식령 스키장이 상영됐습니다. 몽골 김종숙 유치원에서 진행된 경축집회에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